조각 빼본 몰라. 제이어만큼 보탬이 펼쳐 있는 지름길 아닌 비둘기 니 꿈을 기울. 문제 뭐니 어머니 결국 타주를 하러 가셨어. 전화로 듣는 엄마의 목소리는 선명하고 기억난 것 그때 엄마의 향이 남이 내게 변화고 정말로 꼭 성공해야겠다고 결심한 걸 그다지 만나러 지금의 I do love. Hey mama 이제 내게 기대도 돼 언제나 옆에. Hey mama 내게 아낌없이 주식해. Yeah 버틴 목욕. Yeah. Hey mama 지나들 내게 믿으면 돼 웃으면 돼. Hey mama. Hey mama. 샴페는 성공의 어머니 어머니 그런 열정과 성심을 배워 wannabe wannabe. 이제 나도 어른이 되었대 싹이 큰 걸음이 되었게 꽃이 되어 그대만의 꽃길이 되었게. You walking no way way way. Hey mama 이제 내게 기대도 돼 언제나 옆에. Hey mama 내게 아낌없이 주식이 yeah 버틴 목욕. Yeah. Hey mama 지나도 let me 믿으면 돼. It. 그대가 만들어준 숨 오늘따라 문득 더 안고 싶은 품 땅밑이 무엇이 높다 하리요 하늘밑이 무엇이 넓다 하리요 오직 하나 엄마 손이 약속 그대는 영원한 나만의 possible. I love mama. Hey mama 이제 내게 기대도 돼 언제나 옆에. Hey mama 내게 아낌없이 주식이 언제나 옆에. Hey mama 내게 아낌없이 주식이 yeah 버틴 목욕. Yeah. Hey mama 지나들 let me